Forbes News.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아미고 서포터즈 5기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6월 1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며 선발 인원은 총 30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에서 AI 기반 공정자동화, 로봇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올해 7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교육장소는 경기 테크노파크 5동 2층 K-디지털 훈련센터 강의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지능형 로봇사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에서 2023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23일 금요일까지이며 제출 방법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천안인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청년 담당관 청년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오전 6시 40분경 원주의 한 사거리에서 1톤 트럭과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주 모 중학교 3학년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군은 학교 재량 휴업일을 맞아 택배일을 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터넷 및 SNS에서도 효자 아들을 애도하는 추모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러시아군 점령지인 우크라이나의 카우카담이 5일 파괴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갈라진 댐 수문에서 급류가 쏟아져 나오면서 인근 주민과 하류인 헤르손 지역 주민에게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댐 파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사작전이 시작됐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댐 상류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원자로를 식힐 냉각수 공급이 끊길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천일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해왔던 방사능 검사에서 모든 염전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수부는 또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의 주 요인으로 기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꼽았습니다. 이달 첫째 주 국내 천일염 가격은 4월 첫째 주와 비교해 26.8% 상승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Hubs News 6월 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